봅시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너무 덥죠? 우리 히터 좀 이제 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면 켜주세요.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좀 문맥적인 의미를 더 생각하기 위해서 6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 주보에 설교 노트라는 데는 그냥 비워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설교 노트에다가 설교를 적으면서 듣고 또 앞에 설교 요약 있죠? 그걸 통해서 혹시 놓친 거 있으면 그 순에서 같이 나누고 또 그 설교를 갖고 또 이제 나눔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세 번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빈칸 놓지 마시고 이렇게 요약하면서 같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 6절부터 1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만이 경고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과의 거리감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가까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예수님과 나는 좀 멀리 있는 것 같다. 어떤 입장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 예수님과의 거리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마치 집에서 늘상 잘 함께 지내는 부모님과 같은 그런 거리감인지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함께 그렇게 늘상 함께하는 친구 같은지 아니면은 가끔 한 번씩 만나는 그런 거리감을 갖고 있는지 성경 이야기 중에 되게 성경 이야기 가운데 다윗 이야기 중에 되게 특별한 사건 한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여러분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막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받는 어떤 인생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근데 그 사건 뒤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 다윗이 바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그러니까 왕자로서 이렇게 살고 있던 요나단을 만납니다. 근데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친구로서 우정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랑에 빠집니다.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하기로 그 순간 결정해버리는 거야. 이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 게다가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되게 뭐 잘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좀 하위 계층의 그런 사람이었단 말, 다윗은. 당연히 왕자로서 살아가는 이 요나단과는 가치관도 뭐 다를 수도 있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뭐 취미도 다르고 뭐 이렇게 서로 맞을 구멍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전혀 계급도 다르고 어떤 이런 환경도 달랐던 이 둘이 처음 만나자마자 그 어떤 거리감도 못 느끼고 서로 정말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야.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혹시 뭐 심리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없나?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친해지는 것도 결국 이거구나. 목사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서로 뭐 이렇게 나눈 거 없는데 뭐 그리고 어떤 뭐랄까 배경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같이 공유했던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거기 답이 여기 있구나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만든 걸까요? 네, 성경을 그래서 잘 읽어봐야 돼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9장인가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만난 게. 근데 그 18장,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가 멸시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다윗이 나가요. 근데 14장에 가보면 요나단도 동일하게 아버지 사울이 막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상황에서 이 요나단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어떤 어떤 그 군사력이나 어떤 내 지혜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장에 이 요나단은 그런 고백을 했었고 다윗도 그 골리앗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이 두 사이를 이게 연결될 수 없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대 연결될 수 없는 그 관계를 연기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윗이 믿던 하나님이 바로 요나단이 믿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 얘와 나는 연결되어 있구나. 떼어야 될 수 없구나. 그렇게 만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교회예요. 내가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내가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됐다는 걸 보고 그가 나의 정말 중요한 나의 일부나 마찬가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관계가 여러분들 교회의 관계라는 거죠. 참 관계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지냅니까? 어떻게 자라옵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쉽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죠. 네. 그리고 나랑 맞지 않고 재수 없고 그러면 네. 그냥 적당히 하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한테 맞춰서.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네. 다른 거죠.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뭔가 융합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가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네. 물론 우리가 뭐 많이 안 놀고 많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고 그렇게 돼서 좀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지만 마치 요나단과 다윗처럼 그런 관계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조금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리를 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이 도대체 만들어내시는 그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생각하게 될지 이것들까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예수님이 거리감을 느끼는 정말 예수님이 피하시는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피하시는 세 종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 6절하고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하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그럼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이 거리감을 느끼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삶에 무언가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 내 삶에 내가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대로 죽이는 그 자리로 앞장서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짝 살폈지만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착한 일도 했고 헌금도 했고 기도도 했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십일조도 하고 그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자부심 있잖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 요즘 버전으로 하면 나는 신앙생활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뭔가 종교적인 활동 많이 하고 있고 큐티도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자부심으로 혹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축복을 받을 만한 근거로 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뭐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한편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헤롯 땅은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때 당시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생은 머리가 좋아야 되고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척척척 맞춰가지고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잘 이렇게 적응하는 거, 그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로마가 주는 어떤 녹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들이 주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자기의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뭘 주장했냐면 지식이 중요하다. 어떤 지적인 능력이 중요하다.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들은 그것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했다면 이 헤롯 땅을 자기의 어떤 현실 감각, 어떤 현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오늘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CEO나 뭐 훌륭한 사람들의 어떤 그 덕목을 삼는 그런 것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살릴 수도 없고 너희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줄 수도 없고 너희들을 구원할 수도 없는 거다라고 예수님은 다 까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사실 서로 숙적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 자기 율법을 안 지켜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열심히 지켜야 되고 이방 문화는 받아들이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어떤 이렇게 자기들만의 그런 그 있잖아요. 그 영역을 만들면서 막 지켜가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가식으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했어.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막 가식 떠났, 그게 아니라 진심을 다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자부심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게 해롭다면 뭐냐면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아, 우리 민족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로마에 좀 협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야지 니네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그렇게 둘이 마주칠 수 없는 이렇게 싸우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둘이 친해지죠. 그리고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공동의 적이 생기면 갑자기 친해지는 거야. 주변을 잘 모르세요. 서로 별로 안 친한데 갑자기 친해지면 둘이 공동의 그 씹을 대상이 생긴 거야. 그건 분명해. 자, 그럼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합니까? 바로 내가 내 인생에 뭔가 내가 나의 인생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걸 갖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그걸 깨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해놓은 게 이거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건 많은 걸 이뤄왔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러면 사람은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까고 자기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죽도록 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권력 가진 사람들, 명예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이 흔들릴 때 얼마나 악독해지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정치 세계를 봐도 알고. 여러분들 복음은요, 겸손한 사람이 용납된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근거를 두고 그걸 가지고 나는 괜찮고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거고 나는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은 배제되는 거예요. 자신이 남보다 낫지 않고 생각이 트이지도 않았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종교적이지도 않다라는 그렇게 진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냥 자기가 하는 한 가지 그거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설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복음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오른편에 있고 나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항상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가치 없고 소망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아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합시다.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그걸 근거로 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하는 거, 그거는 오히려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보면 물러가시는 거예요. 이를 떠나서. 근데 이들은 계속해서 이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막 애를 씁니다. 자, 예수님이 거리감을 느끼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자, 8절하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 10절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네.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옆에 있던 남쪽에 있던 이두매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동편에 있던 그 요단 동편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에 시돈과 두로라는 이 모든 지역 있잖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외곽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찾아왔습니까? 뭘 듣고?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결국 예수님이 거리감을 느끼시는 그런 존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기도 하고 엄청난 여러 가지의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예수님의 능력은 단순히 나에게 나도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도 뭔가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걸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적 자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도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죠. 자, 우리 한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2장 9절하고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 중풍병자 이야기 배웠죠? 그렇죠? 중풍병자는 병 고치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뭘 어떻게 사용하세요? 단순히 병 고치기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병의 정말 근원의 문제, 그 죄의 문제, 그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가 하나님이고 구세주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너한테 필요한 걸 내가 해결해주는 존재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나의 문제를 진짜 해결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기 자신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수단과 도구로 있는 거지,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병을 해결하거나 우리의 문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 이거 자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궁극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6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모든 게 다 가져져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그분의 구원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 예수님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면한 그 문제 해결하는 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다섯 개 빵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요한복음에 가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가면, 자, 이제 가볼게요. 자, 6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들이 그 식민지 지배 속에서 배고프고 가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이들이 이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피해 가신다고요.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그 당면한 문제 자체만 해결해주는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과 당연히 예수님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쟤는 보윤이가 아닙니다. 혜정이의 조카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자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거리감을 느끼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자, 11절,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우리 힘을 내서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예수님이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이 바로 귀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뭘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귀신들은 안단 말이죠. 귀신같이 압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귀신들은 그분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귀신들의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8장까지 갈 때, 8장, 마가복음 8장까지 이를 동안에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이러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귀신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백에 문제가 뭡니까? 엄청난 고백이지만 능력이 없는 고백이죠. 나를 그분께 복종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고백일 뿐이죠. 그냥 지식일 뿐이죠. 자, 이런 고백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건 같이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